Glory day, glory light. You are the one, you are the light. 지쳐가는 너의 눈에는 짙은 그리움이 남아. 소리 없는 너의 미소는 나를 못 견디게 해. 좀 더 가까이 해. 시간이 더 흘러도 난 느낄 수 있어.